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 봐.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그리워진 네 봄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.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불어오는 이 봄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. Baby you're lonely lonely lonely lonely. 추억은 falling falling falling falling.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 봐.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그리워진 네 봄 나 혼자 널 기다리 나 가을 타나 봐. 네가 불어오는 이 봄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. Baby you're lonely lonely lonely lonely. 추억은 falling falling falling falling.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 참 보고 싶나 봐. 너를 보내놓고 와.